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 또 견조해요. 아침만 네.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약간 또 엇갈리는 모습. 어저께까지는 3, 4일 연속으로 하나가 가면 하나가 약하고 또 하나가 가면 하나가 약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같이 손에 손잡고 0.4% 정도 그냥 사이좋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요. 시장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시장을 보고 싶은데 네. 이 반사판 때문에 숫자가 보이질 그 숫자가 보이질 않네요. 아, 일단은 외국인 네. 매수세가 일단 재개가 됐다라는 거. 금요일 날 어쨌든 블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삼성생명 블럭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외국인 매수였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는 매수였고 오늘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매수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 시장 양호한 형태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네. 실적에 네, 다 끝났으니까요. 대한 추정치. 그 지금 네. 보게 되면 MSCI 코리아 지수 기준 코리아 그 지수 기준으로 MSCI 코리아 기준으로 해서 네. 한 28.4조 원 정도가 1분기에 나오지 않겠니? 네네네. 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뭐 시장은 예상외로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실적이 아주 양호하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일단은 반등하게 하는 코스피 시장 반등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속속들이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32조 원을 넘길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에는 조금 30조 원도 다시 회귀하는 네.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을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뭐 실적 개선세에 대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야금야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겠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그 밸류에이션 순환매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좀 전개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오늘 뭐 한진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러니까요. 조선주에 대한 흐름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조선주 어제 뉴스는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에 대한 쪽이 4월 달부터 시작해서 흑자로 전환이 됐다. 네, 4월 달 이런, 수주. 예, 4월 달 수주에 대한 쪽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좀 상승세를 강하게 전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선주만 하더라도 어저께는 이제 대우조선이 네. 지난 금요일 날 실망스러운 실적 나오면서요. 네. 주가가 끌어내리면서 그 여타 주식들 멀쩡했던 것도 다 뭐 1, 2%, 2, 3%씩 밀리다가도 반등 시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환경도 다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올라가고 있고요. 대우전 삼성중공업인데요. 저는 조선주는 제가 조금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드려서 여기 방송 안 하고 저희 방송에서 하도 뭐 얘기 좀 해달라길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죠. 근데 모르겠어요. 조선주가 된다 안 된다 그건 제가 별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전 세계 글로벌 수급 경쟁 상황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말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예? 그 저는 의견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근데 정말 조선주가 너무 떨어졌다. 조선주가 이제 조선 업종이 좋아진다라고 믿으시면, 그죠? 정말 믿으신다는 전제하에서는 현대중공업을 사셔야겠다. 예? 이거 좋아진다 믿으신다는 전제하에서는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네. 좋아진다 믿으신다 그러면 현대중공업 사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은 솔직하게 토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근데 토달고 싶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뭐. 위원님께서 과거에 이제 현대중공업의 아버지, 조선주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셨던 네.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불렸던 게 아니죠. 뭐 조금 올라가고 불렸던 것도 아니고 현대중공업 그 15,000원대, 2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60만원 올라갈 때까지 55만원 네.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제 그런 그 현대중공업에 대한 그 상승론을 주창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전혀 토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네. 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네. 그 너무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심지어 네. 한진중공업이 탑픽이다. 이런 애들도 있고요. 아, 그건, 왜냐하면 이게 네. 아버지가 잠깐 쉬고 있으니까 네. 이것들이 아주 그냥 막들이대. 뭐 대우조선의 양이 다 피다. 이런 애들도 있고.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떨어질 때는 뭐 선별적으로 수주를 많이 한다. 그래서 뭐 대우조선이 탑픽 제시했던 사람 많아요. 네네. 아 진짜 조세 보면 나올 거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종 내는 한 15명 정도 좀 이름 있는 애 15명 정도 대형사 보면요. 네. 대우조선을 탑픽으로 최근까지 제시한 친구도 많을 겁니다. 네네.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때, 시장이 확 떨어질 때는 뭐 좀 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간장간장 수주할 수도 있잖아요, 나름. 근데 제 모두의 말씀은 전제 조건을 분명히 달고 말씀드리는데요. 조선업종도 이제 정말 활기차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면이다면, if가 들어가 있고, 한다면, 현대중공업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들 알아요. 왜냐면 경쟁력이 제일 세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력이 세고, 저는 마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올라가면 이제 규모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죠.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걸 뭐 탁월하고, 어찌 보면. 그리고 다양한 업황이 있고, 지금 보면 안 될 때 생각하니까 다섯 개, 여섯 개 사업 분야가 다 안 된 거거든요. 현대중공업이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다, 믿으신다 그러면 다섯 개, 여섯 개 사업 분야가 다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잖아요. 먹어먹는 놈도, 우리, 여러분 얘기한 게 뭐죠? 고기도 먹어놓은 놈이 먹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 주식도 올라갔던 놈이 올라가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이 조선업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안에 뭐, 한진도 있고, 삼성도 있고, 대우전선도 있죠. 근데 저는 의견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꼬랑지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조선주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현대중공업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된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의견이 현대중공업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솔직히 지금 관심은 별로 없다. 조선업주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은 없고 그 레포트도 다 된다고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 뭐 별로 동의는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자꾸 질문하시니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는요. 400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은 400억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코스닥이 요즘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120억의 순매수를 보이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서 조선주가 오늘 좀 하여튼 반등하는 것이 크게 봐서는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그룹으로 보면 요즘 보면 4월, 5월, 6월 뭐 6월은 아니지만 4월, 5월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가장 주목받은 그룹은 이거잖아요. 역시요. 누가 말해도 그 남매 경영 CJ 아닙니까? CJ 경영. 네. 그런데 예. 보니까 이제 CJ, CGV도 올라가고요. CJ 이에는 뭐 계속 몇 년째 올라갔고요. CJ, CGV 요즘 아주 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매번 라이신이 가격이 오른다 하는데 오른 적이 없던 것이 진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CJ 젤리당도 올라가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주간 추천주도 하나, 그리고 단기 추천도 한 두 군데 올라간 게 CJ 젤리당이 지금, 아, 죄송합니다. CJ가요. 그룹사, 지주사 CJ죠. 이게 뭐야. 코드번호 001040. 예, 이게 CJ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사로 보면 CJ가 지금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있고, 역시, 제가 이제 그 2주 전이죠. 2주 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라 그 전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갔다 와서 제가 여기서 통렬하게 반성문 썼던 바로 술 관련주도. 그죠? 술 네. 관련주도. 술 관련주. 네. 술 관련주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술을 사람들이 미친 듯이 처음 마신다. 그러니까 첫자는 썼잖아요. 네. 대한민국 사람은 마시는 게 아니라 처음 마시더라. 그걸 네. 제가 여태까지 그냥 잘 모르고 있다가 그런 생각을, 그걸 마시는 걸 처음 마시는 것을 한 네. 20년 만에 처음 보고 그런 생각을요. 네. 그런데다가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라는 날인가 통계를 보여드렸죠. 네. 통계. 언제야? 목요일날 보여드렸네. 우리 김순영 앵커 나왔을 때. 네.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도 술을 안 마시는 아주 잘못된 국가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술을 그렇게 초 안 마시니까 역설적으로 성장률이 높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빨리 OECD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네. OECD 뛰어넘어서 스페인 정도를 가볍게 뛰어넘어줘야 되잖아. 네. 그잖아요. 프랑스, 독일 이런 것들. 그래서 성장성이 있을 것이라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롯데칠성이라든가 요즘 뭐 그 무학은 뭐야? 무학이요? 네, 무학은 나오는 술은 또 뭔데? 좋은데. 아, 자기가 말한 게 무학이 뭐 그거. 예, 그 무학 삼총사. 레드, 그린, 레드, 블루, 그다음에 옐로. 그래갖고 삼총사가 나왔는데 유자, 그다음에 블루베리, 그다음에 석류. 그래갖고 삼총사가 나왔죠. 그래서 무학이 이제 그 롯데칠성에 처음처럼 순하리에 좀 밀려서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그쪽 지역, 그 경남 지역에 대한 그 쪽을 잃었었는데 마켓 시어를 네. 그 부분을 이제 회복하고 있다. 네. 그리고 무학이 잘 나가고 있다. 심지어 무학이 어느 정도 잘 나가냐면.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무학이 어느 정도 잘 나갑니까? 무학 같은 경우가 네. 과일 소주 한 주 만에 200만 병을 팔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200만 병 팔면은 이거는 그 OECD 평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네. 지금 보게 되면 무학 과일 소주가 잘 나가고 있다. 그때 보여드렸던 블루, 레드, 옐로우. 이거죠? 아, 처음처럼. 저처럼 이렇게 술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마시기 좋은, 아니면 여성분들이 마시기 좋은 그런 술이고요. 저 색깔 보니까 네. 이승원 대표랑은 안 어울리네. 왜요? 이승원 대표 저는 그 소프트한 건 안 드실 것 같아. 아, 저는 소프트한 거 좋아해요. 그래요? 네. 저 여성술 아니야? 여성용 술이죠. 거의. 여성용 술이죠. 예, 우리 술이구나. 김순영 앵커님 존경하는. 아, 네, 그렇죠. 김순영 앵커님이 좋아하실 건데. 아, 김순영 네. 앵커님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발려도 좋아할 것 같고요. 누구요? 상발려. 상발려. 네네. 상발려 좋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상발려 혹시 모르시는 분 아직도 있나?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과거 이제 체리스타, 뭐 레몬스타 같은 이런 과거에 네. 1995년도에 대한 복고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출시하자마자 200만 명을 판매했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기업 탐방을 자주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술도 좀 탐방 좀 가고 많이들 보고. 왜냐하면 그 사실 그거가 그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있잖아요. 이분 한번 모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자기 사업하느라 바쁜데요. 한 6월 달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저희가요. 있잖아요. 우리 트렌드 세터 있잖아요. 이석준 대표 기억나시죠? 이석준 대표. 네. 이석준 대표. 네. 이석준 대표가 이 방송에 와서 관심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요즘 자기가 마시는 술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던 기억나요?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 롯데칠성. 네. 그게 롯데칠성 맞아요? 네, 롯데칠성. 클라우드 하면서 그 친구가 잠실 살거든요. 네. 근데 클라우드 생맥주집 있어요. 네. 딴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롯데호텔 지하에 있거든요. 그 친구 거기 가서 생맥주 거기 가서 마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하여튼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거의 접근하겠고요. 또 다른 분들이 뭐 괜히 또 이성원 대표 좋다. 이성원 대표가 말한 주식 좋다. 들들 그러시는데요. 약간 속상한데. 아유, 또 속상하게 그러시면 어떡해. 그럼 나스미더 축하는 거 다 이승원 대표 종목 주식이잖아. 아니죠. 나스미더 관심도 없어. 저 젠장. 나스미더 얘기하는 순간 이승원 대표의 그 거만한 얼굴밖에 안 잡혀. 나스미더. 나스미디어는 저는 이제 만 원에서 2만 원까지가 제 영역이었다면 2만 원부터 4만 원은 형님의 영역이었죠. 공 하나 덮치면 안 되냐? 아, 20만 원까지? 40만 원? 40만 원까지. 왜냐면은 이제 만 원에서 2만 원까지 이렇게 봤는데 네. 솔직히 2만 원 위에서 고평가 아니야. 왜 저래, 저 형님. 근데 진짜로 아니, 가네. 난 2만 원까지라도 잘 몰랐지. 계속 물어봤잖아. 저 뭐 하는 회사냐고. 그래서 2만 원까지는 좀 보였는데 한 2만 2, 3천 원까지는 보였는데 네. 아, 형님 또 훅 들어오시길래 왜 이래? 고평가 영역에서 이랬는데 계속 가네. 아, 또 하나 주식 있다. 네. 어저께도 탐방 또 갔잖아. 네네. 나 정말 자주 가. 네. 왜냐면 왜 자주 가는 이유가 제가 지하철을 내려요. 네네. 잠실 롯데월드에서 내려. 네네.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는 동안 심심하잖아. 또 뭔가 좀 배고프잖아. 네. 그래갖고 그 롯데월드 이런 데 거기 지하에 가서 또 슬쩍 구경 좀 해요. 네. 뭐 새로 나온 거 있나. 그리고 치즈코너 있잖아. 저녁 때 가니까. 네. 그거 하고 집에 사가서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위에 또 보면 물건 새로 나온 거 있냐. 그래서 어저께 롯데하이메트 또 갔거든. 또 올라가네. 그죠. 그래서 탐방을 네. 우리 이성원 대표는 술 마시는 거로 하고 저는 구경 다니며 사는 거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오늘 이 얘기 잠깐부터 하고 나서 딴 얘기까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알리바바의 티몰에 한국관이 나라별로 네. 처음으로 생겼다면서요? 그 국가 최초죠. 네. 국가 최초고요. 역시 대한민국 힘인가? 대한민국의 힘이고, 네. 마윈이 네. 그렇게 또 이렇게 해갖고 쭉 해서 네. 한국관을 처음 오픈합니다. 네. 마윈이 좀 저거에서 네. 미움을 보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 편드는 건가? 아,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어쨌든 텐센트가 제일 잘 나가고 아 그러니까 마윈은 약간 좀 이제 밑보여 갖고 네. 근데 한번 보시죠. 그냥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한국관 네. 딱 그 오픈이 되어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 티몰 korea.tmall.com 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한국관은 이미 또 이렇게 네. 네. 이게 100%로 했는데도 네. 다 안 보이네. 예.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한국관에 들어가 있고 네. 보면 조인성, 뭐 김수현 이렇게 그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지오지아 네. 지금 뭐 녹즙기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마케도 네. 이렇게 해서 쭉 있고 네. 이렇게 쭉 보면 제품들에 대한 라인업이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제가 적어더라도 네. 중국인 유저더라도 일단 한국관에 와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티몰 왜냐면 이게 뭔가 좀 신뢰가 되잖아요. 그거 가짜 같지 않고 가짜 같지 않고 진짜 파는 것 같잖아. 그리고 네. 여기 보면 키타 단내 돼갖고 아, 우리 종교하신 네. 분 나오네. 아 이거 뭐니? 아, 종교하신 분 한번 나오잖아. 예,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이걸 뭐 한글로 자기 쓰고 존경하지 앉았어? 않아? 아니 존경하는데 어. 이걸 왜 한글로 쓰고 앉았냐고. 어. 중국어로 써야지 중국 애들이 보는 건데. 아니 걔네들이 예. 또 한글말 한류잖아. 한글말은 한류인가? 예. 예. 그래서 지금 가나다 쓴 거 넥타이가 최고 인기 상품 중에 하나였잖아. 예, 번역을 넥타이 한번 해볼게요. 예. 번역기 돌리려고? 네 번역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번역기 예. 한번 돌려서 쭉 보게 되면 훅 돌려봐. 예. 쭉 돌렸습니다. 한국 정부 새 컨설턴트 마. 마 위원장. 지금 보게 되면 새 컨설턴트로 이제 지목이 됐다라는 사진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한국 간 라인에 5월 18일 한국 부총리 뭐 최경원과 네. 엄마 서울. 네. 엄마 서울. 네.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그룹과 한국 정부의 글로벌 전기 공급 업체의 최초로 네. 국립박물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쭉 한국관 뭐 이렇게 긴 소매 셔츠부터 네. 화장품 수료한 네. 이영애 씨도 보이고요. LG 네. 생활 건강. 네. 쭉 제품들이 라인업이 보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게 오히려 좀 한류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 탄력을 좀 받기를 기대하겠고. 네. 이 역직구까지 있네요. 네. 역직구 직구에 대한 부분에서. 네네.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중국 인들에 대한 수요가 네. 한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이 된다라는 것을 네. 좀 보여주지 않나. 네. 온라인 쪽도 중요하고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이제 공략을 하면서 네네. 이제 온라인까지 같이 들어가는 쪽들 네. 이런 쪽들이 레벨업이 완전히 더 될 수 있겠죠. 그래갖고 여기에 네, 네, 네. 어떤 물건들이 잘 팔리는지를 보시게 되면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면 저런 거잖아요. 네. 그 뭐죠? 롯데마트 이런 거가 거기 한국 마트 하나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대표 한국이 제일 잘 보게 되면. 네. 이 상품 구성을 보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이미 화장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화장품 매출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데, 새로운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용품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유아용 스킨케어 제품들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게 올라오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보령 메디앙스 뭐 BB, 네. BNB, 네. 이런 제품들을 올려오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아토팜이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토팜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 라인업, 어떤 네. 제품, 새로운 신제품이 올라오는지 네. 여기서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떤 분이 이런 거 쓰셨더라고요. 그 여기 지금 쓰시는 분이 번역기 어떻게 돌렸냐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강의도 하고 있는데 기분에서 네. 관심이 없나 봐. 우리 이지선 차장님하고 미팅해갖고 강의를 한번 잡도록 강의를 한번 해야겠어. 진짜 강의를. 네, 진짜로 진짜 저희가 강의. 증권사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갖고 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 트레이딩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종목을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의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네. 좀 비싸. 비싼데 뭐 어쨌든 뭐 근데 1대1로 하면 무지하게 비싸지만 고객분들이 돈 내는 거 아니죠 뭐 고객분들이 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요청하신다면 강의를 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열심히 쓰셔야겠네요. 여기다가 네. 게시판에다가 네. 이학령 이승원님 오프라인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런 걸 하나 해야겠네. 네, 네. 네, 그런 것만 하면 하겠고 그 제목을 개인용은 바꿔야겠네. 7분의 선택으로. 그건 그렇고요. 아니 갑자기 딴 얘기인데 이렇게 마 회장은 네. 한국을 좋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막상 그렇게 크게 진행된 건 이번 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여태까지 개별 기업 뭐 위주로 개별 기업 위주로 막 들어갔잖아요. 말만 그렇게 무성했지 사실은 네, 네. 알리바바하고 뭐 한 건 없거든요. 네, 네. 말만 계속 무성하고 뭐 한다라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한국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뭐 한 거는 네. 알리바바의 마의 이 처음에 이제 그 행보 공식적인 행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거는 한국 그 마가 이제 역시 여전히 중국인다운 네. 그러니까 밀당에 상당히 강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네. 마인 회장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샤오미의 레이준 있잖아. 네네. 실망했어. 왜요? 이러면 안 되지. 왜? 아 저랑 뭐 개인적인 뭐 친분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승원 대표가 여기 우리가 작년 2014년 1월 1일부터 정확히 방송을 네. 시작해 아, 맞죠? 1월 네. 1일부터 방송했잖아요. 네네. 그때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초반 6개월 동안 이승원 대표님 기억나는 주식이 뭐 있었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한번 봐줘. 네. 작년에 완전 히트 쳤잖아요. 초반 히트 네. 쳤잖아. 아프리카. 그래도 올해는 완전히 개박살 났잖아. 네네. 재미없죠? 아니, 주봉 한번 봐주세요. 네. 주봉. 한번 볼게요. 네. 네. 어디다 광희 요청하시겠냐? 뭐, 여기 채널K 담당자한테 전화 오시면 되죠, 뭐. 네. 아니면 채널K 게시판이 있거나. 네네, 주봉입니다. 정한 되면 회장님한테 하면 되죠. 이걸로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올랐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몰랐네. 네.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 아, 밸류에이션도 있겠죠. 있는데 네. 또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네. 아, 뭐 어떤 이유가 있었죠? 이게 맨날 이성훈 대표 얘기할 때 이제 미국에도 진출하는데 미국에 이런 거 네. 되면 엄청 좋겠죠 얘기했잖아요. 네. 물론 아프리카 TV 우리가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제가 늘 걱정하는 거지만 이런 게 뭐 대단한 게 뭐 사업의 노하우가 있고 이게 무슨 페이턴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중국에 슬쩍 만들면 되잖아요. 중국에도 있고요. 네. 미국에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내 말 좀 들어봐. 네, 네. 중국에 슬쩍 만들면 되는데. 그 알아요? YY.com이라고 알아요? YY.com 알고 있습니다. 그 YY.com이 누구 거야? 아, 그게 또 거기구나. YY.com의 근데 무슨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나요? 그거 봐. YY.com의 이사의 회장이 레이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장까지 됐잖아요. 네. 주가는 얘네들 크게 올라서 뭐 재미없어요. 지금 올랐는데. 이게 이제 썰에 의하면 한국에서 서비스 한다네. 한국 서비스를. 아, 한국 서비스. 어, 그래갖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문제되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이성원 대표가 좋아하는 친구들. 네.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올려가는 추세라네, 지금. 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물풍선? 네. 물풍선이야, 뭐야? 네, 물풍선. 물풍선 주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불풍선이 아니고 이제. 뭐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돈. 네, 별풍선. 별풍선에 돈 주는 거 있잖아. 네. 그래서 인기 있는. 물풍선에 그냥 확 그냥 아주 그냥 모니터에다 역 확 그냥. 그러니까 좀 인기 네. 있는 사람도 있잖아. 네. 인기 있는데, 그거가 뭐, 그 경고를 받고, 경고를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노골적인 광고를 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경고받고, 그런 애들 뭐, 그 6개월 정지받고 그런 모양의 BJ 이런 친구들이, 네, BJ라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방송 네네, BJ. BJ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뭐 먹방도 있고 술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요즘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런 애들이 뭐 조직 있나 봐요. 엔터테인먼트 조직 있나 봐요. 그래 거기 잘린 애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로 자꾸 막 가는 움직임이 지금 캐치되고 있다네요. 아주 이거 그 확인해 준 적 없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못 들어봤어요? 네. 어, 난 뉴스에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또 고적이 업계 정통한 친구가 들었는데 그 YY.com이 곧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좀 그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규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저 YY.com 오늘 그럼 들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엄청 예쁜 여자들만 도배가 돼 있더만. 들어가면 되죠. 네. 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 좀 있다. 하여튼 별풍선 쏴봤대. 뭐 어떤 분이. 아 이건 뭐. 네. 아,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네네. 그게 다 예쁜 애들만 있잖아요. 여자애들. 네. 네. 그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런 얘기 좀 있어요. 하여튼 뭐, 이건 주식이랑 상관없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요거까지만 하나 보면 일부 될 것 같은데요. 그 인도에 우리 인도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뭐 영화 드라마 인도 시장 뭐 이런 얘기 나왔다면서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네.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이게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도 영화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거세요? 인도 영화는 딱 하나밖에 없죠. 암칸. 뭐든지 춤추고 노래하고. 아니요. 암칸. 응? 암칸. 암칸이 뭐야? 칸이라는 그 암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몰라. 나 하도 많이 봐서. 그 영화 인도 영화 하게 되면 이제 인도 영화는 모든 영화 전쟁 영화고 사랑 영화 모든 인간이 춤추고 노래하는 걸로 나오지. 네. 네. 그 지금 보게 되면 인도 영화에 대한 쪽도 지금 할리우드이 이제 공략하지 못한 몇 개 안 되는 지역과 프랑스, 한국, 맞아요.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 네. 몇 개 안 되는 지역입니다. 네. 네. 뭐 일본, 무슨 우드라 그런데 거기도? 네, 거기도 네. 발리우드라는 그런 아, 맞아. 네. 그 발리우드 네. 이제 발리를 네. 이제 빗대서 이제 발리우드라는 이제 표현을 쓰게 네. 되는데 네. 그만큼 인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폐쇄적인 문화권이다 네. 보고 네. 그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라든 이런 그 컨텐츠 쪽에 대한 공략이 쉽지는 않은 쉽지 않죠. 그런 쪽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인도 지역에서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제 그 진출에 대한 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제 과연 그게 이제 얼마나 가능할지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퀘스천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저께 그건데 네. 오늘 있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한국 영화 아 여기 있군요. 진출에 네. 대한 쪽 이제 쉬워진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어쨌든 간에 이쪽도 네. 우리가 문화적인 코드만 잘 맞춘다. 화면 좀 한번 잡아주세요. 네. 이 문화적인 잘 코드만 맞춘다라면은 네. 규모 자체가 네. 지금 보게 되면 코드만 잘 맞추면은 새로운 인구 한 9억 가까운 인구에 대한 쪽을 또 한번 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매우 의미 있는 네. 지금 그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 누가 성공할 것이냐 그래서 네. 또 누가 이제 불을 거머쥐고 네. 뭐 미디어 플렉스가 됐건 네. 쇼박스 네. 이제 쇼박스가 됐건 네. 아니면은 지금 뭐 뉴가 됐건 네네. 아니면 롯데시네마가 됐건 어딘가는 분명히 또 이렇게 큰 네. 그 역할을 하지 않겠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화면 마지막 잡으세요. 네. 하나만 더 하겠네요. 오늘 미국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도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오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이랑 소송하는 거 있잖아요. 하는 거 있는데 1심 대비 조금 2심에서 약간 이 조금 졌던 거가 이긴 거 있다. 그래갖고 몇천억 달러인가 뭐 몇천억 원 정도 뭐 얼마인지 하여튼 조금 세이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오늘 애플이 오늘 올라오면서 다시 130달러로 돌아섰는데요.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또 존경하는 칼 아이칸 형님이 공개 선을 날렸네. 에?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지금 주식은 너무나 싸다는 거예요. 에? 너무나 싸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almost double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주장입니다. 칼 아이칸의 주장인데요. almost double이라는 얘기 하면서요. 목표를 자기가 240불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40불인데 240불이 왜 240불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보면 여러 가지 뭐, 그, 보이는 현금 가치라든가 경쟁력이 좋아져서 경쟁력 여전히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거, 이거 다 일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여기, 자기가 봤을 때 기업들은 어떤 주식을 평가할 때면 각 산업별로, 각 섹터별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뭐 100이라면 그 중에 30은 스마트폰이다, 20은 뭐다 이렇게 나누잖아요. 맞잖아요. 네. 근데 카라이칸이 보기에 두 분야는 지금 제로 가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로 제로 가치. 그리고 그 제로 가치가 얼마였다면 한 2조 2천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 회사에서는 한 번도 컨펌한 적이 없는데요. 말만 몇 년 전에 나온 게 그 테레비거든요. 네. 그 테레비가 이제 애플 TV의 세트입니다. 세트. 우리가 말하면 테레비예요. 우리 우리 시청자 분들 집에서 그런 테레비가 애플 붙는 건데 그게 이 카라이칸 얘기를 보면 내년에 나온다. 이 사람 주장입니다. 제 얘기 아니라 이 카라이칸 얘기가 내년에 나오고 또 하나가 2020년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라 업계에서 불안한 거가 구글과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에, 근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카라이칸은 생각에는 그 2000내년에 자동 테레비에 들어가 테레비 시장에 들어가고요. 2020년까지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는데 그 가치가 자기가 애들 시켜서 해봤을 거 아닙니까? 36년생 할아버님이 직접 하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애들 시켜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조 2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그래서 전혀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주가 너무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싸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땡큐 하는 것 같아요. 땡큐도 썼어요. 얘 말 잘 들어서 50억 달러. 50억 달러. 이번에 저 추가적으로 저기 배당했거든요. 이번에 500억 달러죠. 500억 달러 추가 배당했거든요. 아, 배당이래 최소한. 500억 달러 추가 좀 뭐라 그래. 바이백. 자사주 샀거든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거 썼지만 그건 뭐예요? 결국은 내 덕분에 전 세계 투자자들 500억 달러 벌었다. 이거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하여튼 이런 얘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다. 여기서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분은 또 UBS 증권사에서 또 이것도 뭐 애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뭐 시간 되면 또 2부에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투자 전문가 이효리입니다. 비싸게 사는 역발상 투자, 신고가 매매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채널K 방송을 통해서 100%에 도전하는 신고가 매매 기법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맡길 1분,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만 0.1%,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씩 조금 숨고르기인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코스피는 21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몇 포인트예요? 705포인트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승원 대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네. 마이크가 없네? 시장에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이제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제 인터넷 은행주들이 좀 움직였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이 네.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네.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 활성화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실명 확인을 할 것이냐에 대한 쪽에 대한 그 얘기를 보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일단 화상 전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카드 네. 현금 지급 카드를 줄 때 그때 이제 본인이 이렇게 딱 받아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본인이 직접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인 거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만약에 안 받게 되면은 그것도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12월부터 시행한다는 거죠. 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요? 시행도 또 그렇게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2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준비를 있어서. 준비를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관련된 어떤 그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기간 네. 이런 것들을 좀 주고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12월부터 한다는 얘기는 일단 인터넷 은행이 12월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라는 측면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까지 네.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지금 부여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종목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네. 이거 한다 안 한다 말은 많았거든요. 네. 증시 제한폭 30% 확대. 네. 아, 그거 다 결정된 건데 안 하면 네. 안 되죠. 네. 한다 안 한다 뭐 지연이 된다 안 한다 말이 많았어요. 지연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네. 일단 15일부터 일단 시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15일부터 네. 시행이 되게 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15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15일부터 골때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골때린 일이 네. 많이 벌어지겠지. 일단은 그 네. 내추럴 엔드텍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 상한가에 대한 개수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상한가 보는 게 뭐 거의 그 뭐 진짜 몇 개 한 번 정도 하루에 하나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수학으로 네. 보면 뭐 처참한 결과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100에서 시작한 주식이요. 상식적으로 100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100원이란 돈이 시작했으면 상한가는 130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130이 얼마까지 떨어지세요? 7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70 나는 게 130 하면 몇 프로 정도 돼? 그잖아요. 네. 그럼 65원 간 넘잖아요. 네. 65원 간 넘으니까 하루에 몇 퍼센트? 45한 8%? 48% 더 나가죠. 130에 70이니까 거의 반토막 날아가는 거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시장은 그 지금 뭐 무제한으로라도 상관없는데 두 부류가 있겠죠. 안전한에 대한 펀더멘털 중시하는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정말 예를 들어서 코롱 생명과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미약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지금 가격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원하는 가격이 있다 그러면 바로 간다는 얘기죠. 하루 이틀 만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핑계거리에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더 조심스럽게 목표 주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그, 더 줄어들겠지만, 극렬 무도한 작전꾼들이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저는 지금도 웬만하면 오래 가지만, 지금 뭐, 웬만하면 제가 아는 애가 왜 자꾸 7년 그러면, 제가 잘 아는 애가 7년 받고 있거든서 그러거든요. 이거 7년이 아니라 뭐 15년, 30년 잡아봐야 된다 보이세요. 그런 거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한두 명이 할 때마다 무료 깐질 흐려놓는 거거든요. 예, 네. 시장을 정말 이상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네. 이거 왜냐하면 너무 티가 나서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극렬 뭐 이런. 아, 그러니까 아주 숨어서 뭐 하는 놈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네. 줄어들겠지만 줄어든 놈을 하고 이제 한탕 크게 해서 빨리 도망가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으면 30년, 50년 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네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날 우리나라는 아무리 해더라도 지금도 약해요. 약해요. 그 뭐라 하죠? 그 과형 기준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럼 뭐 특징 좀 몇 가지 같이 좀 보고 시작할 텐데요. 쿠쿠전자가 다시 올라가네요. 쿠쿠전자 뭔 일 있어요? 그럼 6%, 7%. 아니, 뭐, 쿠쿠전자도 뭐 똑같이 뭔 일이 있어서 가겠습니다. 일요일날 제가 쿠쿠전자 봤다라고 어저께 얘기했을 뿐인데. 티몰, 에어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까 한국 간에 쿠쿠전자 밑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근데 그런 건 지금 뭐 그런 거 많이, 네. 왜냐면 어제는 이미 화장품주들이 네네. 대거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대거 움직였겠습니까? 네. 알리바바, 티몰, 한국 간 그 개소. 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서의 그 흐름을 만들었고요. 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제로투세븐이라든가 네. 유아 스킨케어 제품이라든가 뭐 네. 웰크론이라든가 여성용 한방 제품들 네네. 뭐 이런 제품들이 동시에 다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알리바바 티몰 오픈 효과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 종목은 이제 그 한솔 테크닉스인데요. 네. 있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실적 때문에 움직인다라기보다는 네. 이거죠. 한솔테크닉스도 한솔라이팅을 이제 흡수합병하기로 했다라는 네. 얘기 때문에 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솔테크닉스는 이제 한솔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네. 대한 쪽,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전환되게 되면 네.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지분을 14% 정도를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 지주회사법상. 네. 근데 이제 요게 원샷법이 되면 요걸 네. 이제 이런 거 완화해주겠다는 거죠. 네. 14% 어떻게 다 사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할 말이 없으니까. 네. 돈이 얼마니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쪽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이십니다. 맞아요. 어저께 좀 짜고 치는 곳도 같이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저희가 네. 어저께 원자법 얘기하고 자료도 네. 소개해드렸더니 어저께 바로 또 우리 산업부 장관이 인터뷰를 하셨네요. 어디 가서 네. 인터뷰 네. 하셔갖고요. 상반기 중에 법안 확정해서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6월 중에 그 자기네 이제 상무 사거든요. 산업자원부로 네. 그런 데서 해갖고 국회로 보내면 이제 통과시키는 딴 얘기인데요. 이제 워낙 이제 상반기 하기로 돼 있던 건데 늦어지는 건데 뭐 7월 임시국회, 8월 임시국회 하고 뭐 정기국회 갈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정부안은 곧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분위기상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어저께 거. 어저께 방송 다시 보시거나 어저께 NH증권에서 한 원샷법에 대한 얘기 예, 그렇게 보시면 어저께 뭐 그 계열사단과 그룹사에 몇 개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이라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한진도제 해당되고 몇 개들이 네. 있고 뭐 중소기업들 뭐 굳이 따지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크게 봐서는 그 순환출자 구조 해산한 거라 그 자회사 부분, 자회사뿐만 아니라 종손회사 부분 그리고 주주 매수청구권 완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또 주식 샀을 때 뭐 그 등록세, 취득세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거기도요. 그 사람들. 그거 면제. 그래서 세제 혜택 이런 것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살 때 우리 부동산 살 때 세금 혜택 뭐 있는 거 좀 감면하듯이 뭔가 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뭐 본의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만 뭐 네. 주식 살 때 취득세가 있나 봐요. 뭔가. 네네. 근데 그것도 면제 깔끔하게. 깔끔하게. 예,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오늘 신문에 보면 매일경제인가 어디 보면 그 장관이 장관 이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하여튼 체계업무 장인 아니고 네. 산업통상부라 그래 맨날 이름이 바뀌었고 그 장관님이 직접 하신 얘기거든요. 네. 장관님 그거 검색해 보면 원샷법인데 이름은 다르잖아요. 뭐 산업 재편 개편 뭐 랄랄랄라 이거 하잖아요. 산업 지배구조 개편안. 네. 아 몰라 했더니 쭉쭉쭉 나오잖아. 지원법. 네. 근데 중요한 건 원샷이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관한 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코너 들어갑니다. 네, 스타앤 토크는 우리 또, 채널 K, 키워드림의 최고의 전문가들만 모셔갖고요. 네. 매일, 그냥, 딱 요일별로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 날은 누구, 화요일 날은 누구, 수요일 누구인데. 화요일을 담당하시는 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죠? 화요일 담당 주인공. 네. 첫달 주식 하면 딱 이분이 떠오르실 겁니다. 첫달 네. 주식의 주인공. 네. 그리고 첫달 주식에 대한 효과 네. 아주 짭짤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첫달 주식 좀 이번에 쉬고 있어. 쉬었다가 지금 네. 중고래이고 다시 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왜 그런 현상들, 그리고 네. 어떤 것들은 쉬고 어떤 것들은 왜 안 쉬는지 네. 우리 이분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동인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네. 너무 해갖고 이름 얘기하는 걸 까먹었고. 그래서 내가 이분 인사를 했잖아.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어. 최근에 말씀드린 건 네. 이제 CJ 같은 종목. 아, CJ. 그러니까 CJ 오늘 얘기하려고 했지. 네. 그렇죠. 이제 네. CJ가 결국은 아시다시피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9번째, 대한민국에서 19번째로 영업이 1조 원 클럽에 가입한 기업. 네네. 그래서, 역시 이제 그동안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이 요번에 이제 내수주들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네.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시장의 주도주를 뭘로 보고 계시죠? 우리 이항영 앵커님께서는. 자, 질문이죠. 주도.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주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갑자기 짜증 확 나네. 아무래 대서양 저요? 아무래 대서양 네. 저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네. 제 관심 있는 주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얘기해도 돼요? 네네.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 네. 나스미디어 거기에 완전히 미쳐있습니다. 아 네. 나스미디어 네. 아니 근데 주도업종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시가총이 작은데요. 아, 그래서 제가 황당했잖아요. 네. 주도업종은 난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하여튼 주식에 관심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무래도 대서양하고 한미약품 두 개지, 뭐. 아, 그쵸. 몰라, 좀 나는 예, 예, 그러니까요. 나스미디어 시가총액이 카피하지 너무 작아서 마세요. 주도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너무 뭐라고? 작죠. 몰카페. 아모레 대서양. 내가 이거 그쵸, 중국에다 할 거야. 네. 중국에다가 아모레 퍼시픽의 버금가는 한국의 2위 브랜드 아모레 대서양. 아모레 이렇게. 아모레. 네. 그렇죠. 시장에서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도업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나와 있죠. 아모레라는 화장품과 네. 네. 한미약품이라는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한 거죠. 사실 아모레는 작년서부터 올라왔던 주식이고 네.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안에 떴던 게 한미약품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스타 플레이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도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너무 시가총액 조그만한 기업들 진짜 조망만한 기업도 올라왔다고 주도업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찍당했네 오늘. 어차피 어디서 그 개별적인 조망만한 거 주문하신 거로 취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뭐 개별 잡주들은 뭐 언제든지 잡주라는 표현까지 열방 잡주 잡주 나는 잡주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아 흑간에 흑불에네 오늘 잡주 미디어. 아. 뭐 잘 키운 잡주 하나 열 우량주. 아 그만하세요 잡주. 안 부럽다기 때문에 뭐 잘 KT 회장님한테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잡주만 네, 잘 키워도 네. 뭐 우량주 필요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수익이라는 부분 수익만 내면 뭐 삼성전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수익 많이 내는 주식 삼성전자가 되는 건데 그렇죠. 어찌됐든 뭐 네.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개별주들이 아무리 주도해봐도 네, 네. 뭐 1 내려면 내추럴 엔드텍 하나가 만든다고 시장 자체가 다 죽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충격은 받겠지만 그래도 주도업종은 주도업종이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에선 주도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빠지니까 시장이 출렁했던 부분이고 잠시만요. 날이 여러 번 죽이네. 네. 이게 방송하시면서 딱 네. 냉정하게 다시 들어보게 해야 돼. 네. 아무 상관없이 나스미디아로서 처음에 난 종목 이름이 왜 내추럴 엔드텍이 나와. 10년 후에 시가총액 앞선다고 지금 우리 이항영 앵커님 편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10년 안에 나스미디어가 네. CJ 시가총액 앞선다 그러는데 10년? 네.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오버하시는 제가 걱정하는 건 그 10년 안에 10배 나고 20배 난다라고 할 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잡주들은 10배 나고 20배 나기 전에 없어집니다. 먼저. 10년 후 IT 기업들 뭐 생존율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 타게 될 것 같아. CJ 있잖아요. 예,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 아는 애가. 네네. CJ는 삼성전자 두 군데 들어갔는데 CJ는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CJ E&M 다닌다. 이 친구 얼마 전에 또 자랑질하네. 뭐라고 자랑질? 위원님. 네. 이거 좀 봐주자면서 양복을 하나 또 입는데. 네네. 전직원을 양복을 또 해줬나봐. 네네. 근데 남자들도 하고 여자들도 했는데 그 종류도 여러 가지인가 봐요. 네네. 근데 뭐 수입원단 국산화한다는데 당연히 다 수입원단 해야죠. 그래서 수입원단하고. 네. 그 딱, 그 여자들도 양복, 그거 있잖아. 그 정장. 네네. 하나 쭉 돌렸나 봐. 부러워 죽겠어. 뭐를? 양복. 아, 양복을? 좋은 회사 들어가면? CJ에서. CJ E&M에서. 역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죠. CJ E&M이 또 신고가 나지 않습니까? CJ도 역시 신고가, 사상 최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까 제가 주도주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큰 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 수출 부양 정책이 아니라 내수 경기 부양 정책이다 보니까 이 정책 자체가 뭐 내년쯤이면 약발은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올해가 저는 피크라고 보거든요. 정권의 피크인 구간에서 내수 경기 부양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이제 수출주들이 정말 상대적으로 못 가고 원화 강세라는 부분과 저금리 기조라는 큰 두 가지 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주도주는 결국은 내수업종에 있고 말씀드렸던 제약업종의 한 틀과 화장품이라는 다른 이 화장품 뭐 CJ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음식료 쪽 뭐 섬유의복 쪽 아니면 뭐 통신 쪽 해갖고 다 합쳐가지고 내수업종으로 주도주로 등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축하고 결국은 또 이 저는 증권하고 내수건설 여전히 좋은 맥락을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제약업종에 대해서 한번 더 보자라는 관점에서 1분기 실적 발표했겠다. 한번 한미약품이 사이즈로 봤을 때는 한미약품이 그 정도 사이즈가 될 만한 기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1분기 매출액이 한 2,100억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21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 사이즈로는 등수 안에서는 한미약품이 2등 정도, 그러니까 탑5 중에서 2등 정도 했습니다만 시가총액으로 지금 4조 5천억이니까 다른 기업들, 다른 제약주들에 비해서 확실히 뭐 수출이라는 4조가 넘었어요. 4조 5천억. 상장 1조 안 됐던데. 그러니까요. 예. 예, 같은 맥락에서 뭐 누구는 예. 뭐 신약 개발 안 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는 없고 예. 임상 실험 안 하고 있는 뭐 2상 3상 뭐 최소한 1상 2상 정도 하는 뭐 제약사들 많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것 때문에 올라간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에서도 3상 그렇죠. 3상 갖고 지금 점상한가를 어? 예, 코오롱 생명 같은 경우 공생도 8천억밖에 안 되네요. 네, 연속 상승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더 집중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라크 그러니까 중동 순방이죠. 중동 순방에서 의료 산업 수출 주목하셔라라는 말씀 드린 적이 벌써 세 달 전입니다. 두 달 반 세 달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제약주가 확실히 볼륨도 커졌고 관련 의사가 없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의료산업 진출, 그러니까 수출의 물꼬를 텄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그 어차피 뭐 기대감 갖고 가는 부분이지. 네. 서울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의료, 거기. 네. 거기. 네. 네. 의료산업 진출. 네. 월급이 1,300만 원인다는데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아, 뉴스에 났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네. 네. 보건복지부가 뭐 네. 제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네. 의료산업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네. 수출에 대한 물꼬를 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결국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먼저 네.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등을 했던 부분이 다른 제약사들도 뭐 이런 네. 임상실험 발표 이런 거 갖고 주가가 급등하는 부분이라 지금 탑5로 봤을 때 유한양행, 한미약품, 노숙자, 대웅제약, 종근당 그리고 6등 동아 ST 동아제약이죠. 그리고 마지막 7등 일동제약까지 볼륨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져 있거든요. 일동제약도요? 네. 일동제약이 이번에 그래서 일동제약이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이 네. 1분기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한미약품 자회사가 뭐 있는데? 그거 인수한 거 제약사였는데? 네. 제가 그 거기까지는 그게 있잖아요. 그 저기 그 네네. 그 최근에 그 말씀 주신 대로 내용을 다 몇 면을 살펴보게 되면 당뇨병 관련주예요. 다. 당뇨병. 아, 그 얘기 좀 네. 말씀드리려는 네. 거가 네. 누구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저는 아, 그 조금 말씀하시죠. 좀 올려도 돼요? 네. 저는 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미약품은 조금 알아요. 여러 번 갔었고 탐방도 가고 네. 제가 담당됐었기도 하는데 한미약품에 이번에 요번에 그럼 판매한 그거 가치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잘 네. 모르는데 네. 분명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화장품이랑 제약이랑 약간 성향이 달라요. 근데 네. 화장품은 전 세계에서 저러나 저 같은 사람 아침 방송에 똑같은 멘트라서 죄송한데 네. 그 미국에 있는 투자 전략가나 일본에 있는 투자가 하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재작년부터 중국의 화장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주소 듣고 영어 좀 네. 한다는 걸로 주소 듣고 와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올인하는 것이 중국에 올인합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화장 많이 한다는 거가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인데 그게 그만큼 임팩트가 있고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있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꺼졌을 때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근데 제약은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제약은 어느 나라나 고령화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도 고령화고 미국 사람도 20년 동안에 그 가구당 아기 숫자가 반으로 그렇죠. 줄었고 출산율 네, 출산율 줄었고 프랑스도 3분의 1인가 뭐 줄고 그랬어요. 100년 동안에 네네. 그래서 고령화된 건 똑같은데 고령화되니까 사람들이 그 우리 여기 팀장도 맨날 하지만 성인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성인병의 그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뇨병, 심장질환계 그리고 혈압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특징이 장기복용이에요. 그쵸. 장기복용인데 특히 당뇨가 요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걸 떠나서 오바마케 말들이 많잖아요. 뭐 좋다 맞다 하는데 오바마케어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얘기가 워낙 약값이 비싸지는 거고 그거가 일부 카르텔이라고 얘기하고 엔타이트러스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몇몇이 장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제가 알아봤어요. 당뇨병 약이 유럽은 안 올랐어요. 미국만 3년 동안에 더블이 된 거야. 네네. 그래서 맨날 쑤시는 거예요. 내내 그 조사한다고 맨날 그러고 했는데 걔네한테 져요. 그죠 대형 제품 졌어. 예. 그래갖고 자꾸 저 그 제네릭 상품이라든가 바이오시면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약은 중만 하는 게 아니라 전세 같은 현상이다. 그래서 값이 워낙 올라가고 제약 대형 제약들 워낙 자기네끼리 해먹으니 그리고 당뇨병 더 생산 안 하는 거 얘네들이요. 그쵸. 그래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약은 약간 화장품에 좀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제약 그래서 종목은 잘 모르니까. 예. 저 한 번 복용하면 끝까지 복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좋은 수익 내기 좋은 병 부분이죠. 그래서 네. 한번 개발해 놓으면은 그걸 갖고 뭐 수익성 창출하기 좋은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빅6 대형 제약사에서 그동안 못 갔던 부분의 제약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대웅제약하고 종근당이 지금 빅식스 중에서 못 갔던 제약사인데 네. 사실 못 간 이유가 있었죠. 그 뭐랄까 그 리베이트 걸려가지고 그 약가에 대한 인하를 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판매 약가에 대한 뭐 거의 뭐 25% 30% 약가 인하에 대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악재가 여태까지 누적이 돼서 다른 제약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때 그동안 못 갔었는데 오늘 대웅제약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으로 봤더니 8조 2천억이고요. 한번 차트 보시면은요. 그동안 상당히 뭐 이걸 월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한 그러니까 2012년, 13년 연속 상승하다가 한 1년 반 동안 못 갔었던 부분인데 요거를 네. 제가 유한양행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물론 유한양행을 제가 두 달 전에 우리 주력 포트로 삼아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제약사들의 월봉 차트는 비슷합니다. 한 1, 2년 정도 올라갔다가 1년 반 정도 조정받았던 이 흐름은 비슷하다라는 거죠. 요 흐름하고 비교해 보시면 요때 이제 두 달 안에 이 유한양행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급등을 했고요. 대웅제약은 최근 두 달 동안에 못 갔던 부분.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8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유한양행이 지금 2조 8천억까지 벌어져 갖고 녹십자 2조 2천억 시가총액. 네네. 그래서 한미약품 4조 5천억. 제가 시가총액 비교 갖고 투자했던 부분이 벌써 제가 뭐 2003년도서부터 시가총액 비교 갖고 투자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거의 뭐 원조죠. 시가총액 비교해서 투자했던 부분. 그럼요. 무조건 네. 제가 얘기하면 아 이거 학령이 형 뭐 시가 총액 알아보고 할까 몰라 그러다 네. 많이 혼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비교를 해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대적인 그러니까 제약사들의 신약들의 각각의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만 제약 매출에 대한 볼륨은 비슷하거든요. 증권사 비슷하고요. 뭐 특정 뭐 증권사 NH증권이 좀 더 빠졌다고 해서 네. 뭐 대우증권이 날라갔는데 NH증권이 못 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아니 대우증권 가면 결국 NH증권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거나 잠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정도의 차이. 건설사도 비슷하죠. 네. 그리고 제약사도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지금처럼 신약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한미약품이 치고 나간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제약사들의 매출 볼륨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웅제약이 그동안 할인된 요인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라간 놈이 비싸냐 지금 못 간 놈이 싸냐에 대한 부분이라서 네. 올라간 놈이 내려오거나 못 간 놈이 올라가거나 둘 중 네. 하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못 간 놈이 올라가는 대웅제약의 형태를 봤을 때 네. 아까 제가 월봉 차트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뭐 동아이스티 수준 동아이스티가 1조 2천억 정도 수준인데 네. 그 정도 한 30%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이 한미약품의 주도주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네. 못 간 제약사들 충분히 네. 후발주자로 공략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제가 오늘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거 또 하나 제가 깔때기 되면 네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그 고령화라는 게 우리나라나 중국만의 문제 아니다. 전세 같은 일반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여튼 그게 하여튼 자기네끼리만 해먹고 있으니 그걸 타파하기 위한 거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건 관심이 많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미국에서 좀 바이오 시뮬러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금 허라는 게 좀 추세가 바뀌 정책적인 큰 트렌드가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하나 더 부연 설명드리면 네. 대웅제약이 그러니까 4위권의 제약사 매출 볼륨 네.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4위권입니다. 그래서 4위권들이 2천억대 분기당 매출이 2천억대 수준이고요. 5위권 때서부터는 분기당 매출이 한 1,400억 원, 1,500억 약간 격차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빅4라고 한다면 대웅제약이 4등권에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아이시티나 종근당 같은 경우 종근당 홀딩스가 한 시총이 3천억이 되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시총이 1조짜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웅제약은 홀딩 컴퍼니로 안 갔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마지막 한마디 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유, 왜냐하면 이 시총 비교해서 하시는 거는 주동인 전문가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전문 용어 매사기가 또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사기 주지. 네. 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종목을 선택하기 쉽지 않은 네. 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약주요. 네, 이런 네. 것들은 펀드라든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ETF 중에 ETF 관심 없으면 많은데 나중에 큰 코 닥치거든요. 아 저는 그런 거 잘 알거든요. 트렌드를 미국에서는 요즘 개별 종목보다는 ETF 검증이 있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제약 관련된 ETF가 3개 있어요. 우리나라 것만 하는 ETF가 있고요. 특히 외국 바이오로 관련 헬스케어 하는 ETF가 두 개나 여러분들 쓰시는 바로 이 HTS에서 거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다 공부해 보시면 그런 것도 많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ETF나 이런 것들 기회가 되면 또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네.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